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, 정당, 단체 연석회의 참가자들이 미 합중국에 보낸 공개 소환을 지지해서 2017년 백두산 윈칭성 대회 스위스 준비위원회, 스위스 조선위원회, 스위스 주체사상위원구 서저가 11일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.